이집트에서의 7월 23일 혁명 65돌세 즈음에서 사미후 루투피 아부들 하디 조조 이집트 아랍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21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조선 이집트 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